산에 험한 Mayday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은데 Bang bang 머리가 허리를 내세시대 어쩌면 좋아 이게 맞는 건지 몰라 S.O.A. Dream 너란 바다의 전투함이 돼